바쁘지 막 싱그럽게 울린 알림은 고요하길 바라 세상이 올 때는 요동쳤던 시 요동쳐다시 자극적인 가식 주인공이 돼 난 Don't understand 뜨거워 불 붙은 DMG 영어이란 누명세 잊어줘 조용하게 근데 이게 다 뭐야 말이 된 말야 날량한 갈증들 문득 눈을 떠보니 화제의 중심 This one 시작됐어도 세상이 변한 건 뒤집혀서 발칵 This one 최강이냐고 내 얘기만 했다 그래 나라고 나도 모르게 주인공이 된 가십 I won't stop.